지난 2월 1일에 개막됐던 백두산상 체육경기 대회가 폐막됐습니다. 4.25 체육단 선수들이 롱구와 배구 종목의 남녀 경기들에서 우승했습니다. 폐막식이 2월 27일 평양의 청춘거리 롱구 경기관에서 있었습니다.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